프랑스의 화가 밀레 아시죠? 밀레. 밀레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바로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노을이 지는 들녘에서 한 가난한 농부 부부가 고개를 숙인 채 아주 경건하게 기도를 하는 그런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밀레는 매우 가난해서 물감을 살 돈조차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이걸 안타깝게 생각한 한 그림 상인이 1,000프랑을 지원해서 이 만종을 그리게 했는데 이 그림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가치를 알아본 미국의 미술협회가 이 그림을 샀습니다. 그러자 이 프랑스에서는 이 그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한 프랑스 사업가가 이 그림을 80만 불에 구입해서 대단하죠. 그 당시에요. 루브르 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그림은 프랑스의 자존심이 되었고 전 세계로부터 이 그림을 보기 위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보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살바도르라고 하는 화가가 이 그림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하는 부부 사이에 놓인 그 바구니에 그 감자가 보이지만 이 감자가 원 그림에서는 아기의 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을 나중에 투사를 해본 결과 어린아이가 그려져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이 그림은 배고픔을 너무 가난해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죽은 그 아이를 놓고 이 부부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은 고통 가운데 탄생한 작품입니다. 고통 가운데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고통 가운데 태어난 이 만종이라는 이 작품은 점점점 그 가치가 인정이 되고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 그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그림의 지경이 넓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밀레의 만종이란 작품과 같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야베스는 말씀 보니까 그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존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가 이름이 야베스인 이유가요. 거기 나와 있어요.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너무 큰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아 고통 뜻이 아 고통 이란 뜻의 야베스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고통 가운데 태어난 이 야베스가 10절에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게 복을 주셔서 저의 지경을 저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나아가서 그가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야베스처럼 존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지경이 날마다 날마다 넓어지는 영적인 지경, 사랑의 지경, 기도의 지경, 모든 지경들이 넓어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네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은 지경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은 지경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목적, 성도로 부르신 목적은 지경이 좁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경이 좁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넓어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지경은 넓어지고 있습니까? 톨스토이 유명한 단편,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 이야기 아시죠? 바흠이라는 농부가 이 마을 촌장이 땅을 헐값으로 판다는 그 광고를 내서 갔더니 땅을 파는 조건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뭐냐 하면 1000루블만 내면 하루 종일 하루 동안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다 살 수 있다는, 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이 농부는 천보를 내고 새벽 동트기 전부터 출발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달렸습니다. 내가 밟는 이 땅이 다 내 것이 된다는 생각이 쉬지 않고 달리다가 보니까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포기하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생각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달리다가 돌아갈 심판이 어느 정도 임박한 것을 알고는 그때서야 죽을 힘을 다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간신히 출발점에 도착을 했는데 그만 너무나 무리하게 뛴 나머지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인생을 열심히 달린 결과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 광활한 대지를 다 내 손에 넣고 자기 지경이 넓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지경은 탐욕의 결과는 그의 지경은 자기 관 하나 들어갈 정도의 그 땅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모름지기 시간이 갈수록 신앙 연수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인간의 탐욕으로만 살아가면 내 삶의 지경은 점점점 좁아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주신 명령과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경이 넓어짐에 대한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경이 넓어지라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라는, 충만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신 축복도 지경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가 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뭡니까? 지경의 축복입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경의 축복과 약속은 구약만이 아닙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도 바로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복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기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더 확실한 지경의 약속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쪼그라드는 삶이 아니에요.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지경, 영적인 지경, 내 삶의 지경, 축복의 지경들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지경이 넓어지는 삶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들이라면 지경이 좁아지고 또 쪼그라들면 안 됩니다. 넓어져야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나서 아주 쫄딱 망해서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해졌어요. 고등학교 학비가 없어서 학비까지도 구워서 간신히 졸업을 하고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너무나 우울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을 때에 친구가, 야, 너 교회에서 노래를 한번 해봐. 노래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성가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그러다가 이 청년이 성령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예수가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가 믿어지고 나니까 긍정적인 신앙을 갖게 됐어요. 야, 이거 내가 예수님 안에서 뭔가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가 소원하기, 하나님, 제가 평생토록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하나님 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세요. 군대에 가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다가 한 목사님 눈에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군대 제대 후에 나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하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자고, 노래를 잘하니까. 그러면서 세계 일주 여행을 다니다가 이 청년 마음속에 감히 유학에 대한 꿈을 갖게 됐어요. 고등학교도 변변히 나오지 못한 그런 청년이 나도 유학을? 근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집안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이 들어오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서, 그렇지 않느냐,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는 응답을 받아서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유학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절대 비자가 날 수 없는 상황인데 비자가 발급이 되고 단돈 40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 아내의 몸이 8개월 된 만삭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몸이죠. 그는 올 미국에 건너가서 고생고생을 하죠. 하루는 교회 이제 예배에서 특송을 하고 나서 끝났는데 미국 할머니 한 분이 와서는 갑자기 줄리어드 음대를 가보라고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할머니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시험을 볼 능력도 없고 나는 시험 요령도 모르고 변명을 하니까 그때 할머니가 이상하게 호통을 치면서 기도하면 되지 않냐고, 기도가 있지 않냐고, 너무나 크게 그렇게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줄리어드 음대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험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두 곡씩 여덟 곡을 부르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독일어를 어떻게 하고 프랑스어를 어떻게 합니까? 이태리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낙심이 돼서 낙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기를, 야, 너 잘하는 거 있지 않느냐? 너 노래를 잘 외우잖아. 그래서는 그 노래들을 다 뽑아다가 테이블 두 달 동안 테이프 질질 늘어지기까지 그거를 그냥 밤낮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아무리 안들 줄리어드 음대에 그 네로라 하는 스승들 밑에서 배운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청년이 당당히 그 음대에 그때의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적, 그 학비가 2만 5천 불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 하면 뉴욕 나약대 교수로 재직했던 최화진 교수입니다. 최화진 교수, 남자 교수. 키가 아주 너무 작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 소리가 좋고 우렁찬지 모릅니다. 보세요. 지극히 평범하고 가난한 가정의 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려, 하나님, 제가 평생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런 소원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소원을 드리세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나약하게 평범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말도 안 되게 줄리어드 음대까지 보내셔가지고 그가 그 지경을 넓히고 지금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나를 보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지경이 좁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두 번째로, 지경이 넓어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20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이 야베스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실 것 같으면 여러 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할렐루야. 야베스는요, 지경이 넓혀지는 복이 가장 큰 복인 걸 알았습니다. 나아가서 그 지경이 넓혀짐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알았어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요, 내가 넓어지고 싶다고 해서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넓어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지요. 그러고 나서는 에서가 죽일 것 같으니까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쓸쓸한 길 광야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오르락, 거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 약속을 주시죠. 그때 야곱도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또 나중에 그를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셨어요. 에서를 만나서도 에서가 이 야곱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부둥켜 안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베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전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랬지만은 야곱은 창세기 34장에 보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 세겜이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세겜. 여러분, 세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중간입니다. 중간.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중간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야곱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세겜 땅이라면 내가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잘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경이 넓어졌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웬걸요? 이 야곱의 삶이 이 세겜에 머무르니까, 중간에 머무르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게 걸치고 나니까 삶이 꼬이고 뒤틀리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하루는 그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을 놀러 갔다가 괜히 그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그만 욕을 당하고 맙니다. 강간을 당하고 말아요. 그 땅에 추장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그 땅에 있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딸이 나가서 강간을 당하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부운을 참지 못해서 이 세겜 부족 남자들을 다 초대를 해서는 간교한 방법으로 속입니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 죽여버려 살륙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세겜 땅에 있으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 주변 부족들이 다 일어나서 분노해가지고 이 야곱 가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경이 넓어지긴커녕 지경이 좁아지고 좁아져서 이제는 아주 멸망당할 그런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 어려워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려운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은 끝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내는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환난을 잘 이길 때 인생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오늘 네 가지가 다 중요하지,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환난을 잘 이길 때, 어려움을 잘 이길 때 인생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어야, 환난이 없어야 지경이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내 삶에 데미지를 입고 내가 쪼그라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야베스는 환난을 말해요. 환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경이 넓어지는 삶에는 환난이 없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환난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잘 벗어나고 잘 이길 때에 비로소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부쩍 크는 때가 있죠. 언제 부쩍 큽니까? 예, 바로 아프고 나서입니다. 크게 아프고 나면 아이가 부쩍 큽니다. 몸도 크고 마음도 크고 아주 어른스러워집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안 돼 보이죠. 너무 가슴 아프죠. 내가 대신 아프고 싶죠. 고통의 시간이죠. 괴로움의 시간이죠. 그러나 몇 번을 겪고 나면 부모님은 알아. 아하,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프고 나면, 이 아픔을 잘 이기고 나면 크겠구나. 이걸 알아요. 여러분, 그거를 왜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못합니까? 우리 신앙도 좋은 일, 평안한 일,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잘 인내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잘 이기는 사람이라야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이 온다고 해서,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대 지경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쪼그라들어요, 그거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정말 희한한, 이 요셉의,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본받을 게 많아요. 그 중에 뭐냐면 요셉은요,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걸 잘 이김으로 지경이 넓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가 형들에게 팔렸지 않습니까? 어디에 팔렸습니까? 애굽의 저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건 요셉으로서는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죠.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요셉은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갑자기 남의 집에 가서 제일 꼬레비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어찌된 일인지 이 요셉이 이 종살이를 잘 이깁니다. 잘 이겨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 환난을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비관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노예의 삶을 잘 이깁니다 그랬더니 그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환난이 찾아오죠.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이 굉장히 아주 꽃미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연모해서 유혹을 하다가 요셉이 이걸 뿌리치고 가니까 그만 그냥 누명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보면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감옥이라는 환난을 또 한번 잘 참습니다. 잘 있네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은 나를 어떻게 감옥에 보내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없었어요. 요셉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거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잘 인내하고 잘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랬더니 창세기 39장 22절에 들어보세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했다. 뭐예요? 요셉이 감옥 들어갔대. 감옥의 총무가 되었네요. 죄수인데 감옥 모든 일을 맡는 총무가 되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결국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애굽 나라의 총무가 되었어요. 보세요. 보디발 집에 갔더니 어려움을 잘 이겨서 집의 총무가 되었고 감옥에 보냈더니 감옥도 잘 이겨서 감옥 총무가 되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애굽 나라의 총무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 그것과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그것을 잘 이길 때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옵니다. 예, 어려움이 와요.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걸 잘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왜요? 잘 이기고 나면 아이가 잘 아픈 걸 이기고 나면 크는 것처럼 신앙도 잘 이기고 나면 그만큼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원망하고 점점 좁아집니다. 나중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한 회사에서 중견사원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중견사원 한 사람 뽑으려고 그랬더니 200명이 몰려왔어요. 사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채용할까 생각하다가 딱 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세 사람이 그 퍼붓는 빗속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병으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할머니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언젠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가 한 사람 있고 또 한 사람은 당신이 늘 바라던 이상형의 여자가 서 있습니다.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차에는 단 한 명만을 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차입니다. 좌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채용됐어요. 그가 어떻게 적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제 생명을 구해주신 의사 선생님께 제 차의 열쇠를 넘겨드리고 그 위급한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를 이 여인과 함께 비를 맞으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내가 희생함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아주 치열롭게 이 문제를 풀었어요. 풀었더니 그 회사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서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먼저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손해볼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지경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의 지경을 넓힐 때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힐 때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우리 제자훈련에서 함께 읽은 참 귀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평범 이상의 삶이란 책인데 그 책 1장에서 우리 제자훈련 하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메이블이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메이블이라는 할머니는 89세 아주 연로하신데 그 병원에서 가장 상태가 심각해서 신입 간호사들이 이 할머니를 잘 견디면 간호사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상태가 심각한 할머니. 얼굴 한쪽이 암으로 변색이 되어서 고름이 나요. 코는 찌그러져 있습니다. 또 계속 침울을 냅니다. 또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듣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병상에 혼자 25년간을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상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런데 이분을 간호하는 한 자원봉사자가 이분과 교제하면서 점점 놀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분께 말씀을 읽어드리니까, 성경을 읽어드리니까 그 말씀을 정확히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들을 아주 많은 곡들을 외워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분이 궁금했어요. 야, 이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낮과 밤도 모르면서 도대체 이 침대에 누워서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실까 궁금해서 물었다. 할머니, 누워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 대답이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내 인생에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선한 일을 많이 하신 것들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할 때 나는 감사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이 병환이 심각하고 거의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인데 오늘 내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나는 하루 24시간 그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 말에 이 간호하신 분 깜짝 놀랐네요. 책을 읽는 우리 모든 제자훈련생들도 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그런 그 얼굴로 그런 입으로 찬송을 부르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걸 다 외워서 보는 너무나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을 나눌 사람도 없는데 그 할머니는 누워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니까 그 할머니의 영적인 지경, 영적인 영향력이 누워서도 그 상태에서도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 야 대단하다. 우리도 도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오늘 우리 읽은 역대상 4장 9절 10절이요 책으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보세요.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기도해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넓어지면 내 삶이 넓어져요. 제가 한 23년 전에 서울 강림교회 처음으로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그 교회 학교에 한 30여 개 부서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부서. 근데 그 부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서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부임하고 나니까 전도사님들이 혀를 차더라고요. 하필 어떻게 그런 부서에 부임을 했나요? 안 됐다고. 그냥 알고 보니까 그 부서가 어떤 부서였는가 하면 부서 교사들과 교역자가 제가 오기 그 전년도에 아주 깊은 갈등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갔던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이 부서 부장님과 교사들이 단단히 하나로 뭉쳐가지고 제가 들어갈 틈이 없네요. 설 지경이 없습니다. 매우 심각했어요.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저에게 힘이 있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전도사를 처음 하는 입장입니다. 그걸 풀어나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뭘 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기도하라고. 6개월간 기도하라고. 아, 이게 쉬운 싸움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6개월간 기도했어요. 여러분, 약한 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해야 기도해요. 내가 약해야 기도해요.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틈나는 대로 저희 그 부서실, 부서 예배실에 내려가서 그 한 300명이 모이는 예배실이지만 저 혼자 들어가서 덩그러니 혼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그 자리가 기도로 가득 메워지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6개월이 되었을 때에 부서 모든 교사들이 다 제게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부장님도 부장님 우리가 이제 전도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서들이 먼저, 교사들이 먼저예요. 그 부장님은 지금도 23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 가서 만나면 저를 너무나 너무나 반가워하세요.또 그렇게 고마워하십니다.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기도할 때 지경이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내 지경이 좁아질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세요.할렐루야.기도할 때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지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